라디오. 이달아 라디오 라디오. 어떠요? 이달아 라디오 라디오. 이달아 라디오 라디오. 이달아 라디오 라디오. 이달아 라디오 라디오. ¡Preparados porque tenemos que cantar el himno!